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21세기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전 세계 천하를 정복하고 통일했던 마게도니아의 이 영웅 알렉산더 대왕이 이 탈영병들을 직접 심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탈영병들은 다 사형에 처하지만 그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다는 그런 엄중한 심판이 걸리게 돼서 한 사람씩 이름을 물어보면서 어떤 연유로 네가 탈영했느냐, 왜 우리 이 헬라 제국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느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물으면서 심판하는데 맨 마지막에 사람이 그냥 다리를 더덜덜 떨고 심지어 이렇게 막 오줌을 막 놓고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공교롭게도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이 제왕이 너무너무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네 이름이 뭐라고? 네. 알렉산더입니다. 당장 그 긴 칼을 뽑아서 목에 대면서 네가 이름값대로 살든지 아니면 내 손에 오늘 죽든지 둘 중에 하나로 당장 이름을 사형에 처하라고 내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심판을 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러한 이방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쟁이라는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그러나 처음으로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우리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때 예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대답할 때 여러분과 제가 탈영병으로서가 아니라 짝퉁 크리스찬이 아니라 명품 크리스찬으로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시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크리스찬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불렀던 안디옥교회, 이 안디옥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심에 그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의 은혜를 받아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는 선교, 선교는 교회. 그래서 성령의 강림, 교회 설립, 교회는 선교, 선교는 교회라는 이러한 일체적인 그런 역사로 교회가 선교를 감당하고 역사를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루 베드로께서 외침에 3,000명, 하루 외침에 5,000명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하는 중에 역사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30년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30년 후에 9만 명밖에 안 되는 예루살렘에 5만 명이라는 크리스천이 번성하게 되는 인구의 거의 55% 60%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적인 대교회 성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대교회입니다. 9만 명 중에 5만 명이라는 것은 상당을 초월하는 그런 엄청난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비대해지고 선교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민족주의와 배제주의와 국수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우리한테로 와라. 예수님께서는 가라. 이렇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는데 우리에게로 와라. 그리고 점점 유대주의에 빠져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율법도 지키고 그 다음에 모세가 명하는 할례도 하라고 해서 이 민족주의적 이런 배제주의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2세기 때는 에비온파라는 이단으로 전락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지 않고 촛대가 옮겨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교회가 된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고 이제 이 시리아라는 그러한 이 이방의 7, 8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 이 교회의 촛대를 옮김으로 말미암아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라는 선교사가 나와서 전 세계를 이 예루살렘 안디옥, 그 다음에 드르베, 루스트라, 그 다음에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그 다음에 유럽에 가서 빌립보, 고린도, 베레아, 아테네 이란나 유럽을 강타하고 로마까지 복음이 강타하고 더 나가서 우리 스페인까지 그 전 세계를 살리는 이 엄청난 사역을 5만 명이 되는 거대한 교회가 감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리아에 있는 의리안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시리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면서 이 사이공 한인연합교회가 21세기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안디옥 교회의 다섯 가지 중요한 그러한 이 본질, the reason that true, 불어로 the reason to exist, 존재 목적, 존재 본질, 교회의 존재 본질에 관해서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이공 한인연합교회도 21세기에 이 안디옥 교회가 돼서 우리 어느 장로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300용사, 우리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어 우리 베트남을 살리고 인도 진화 반도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고 동남아시아의 하나님의 놀라운 예루살렘 역할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교회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다섯 가지 본질적 특성. 첫째, 이 안디옥 교회는 리더십의 균형이 잡혀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선지자와 교사가 이렇게 다섯 명이 나와 있는데 다 합해서 다섯 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분명히 다섯 명이 선지자가 나오는데 교사가 나오는데 여기 리더들이 상당히 균형 잡혀있습니다. 선지자는 영성이 강한 자요. 또 교사들은 지성이 강한 자요.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러한 자들지만 선지자들과 영성과 지성이 아주 참되게 균형 잡힌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참된 영성은 균형이다. 기러기가 양쪽 날개를 다 균형 잡아야 수만 마일을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 날개를 접으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이공 교회가 영성과 지성이 여러분 완전히 균형 잡게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균형 잡게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위력과 기도의 능력이 균형 잡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영성과 공동체와 우리 불신자들을 향한 막강한 이 사회 소금의 빛의 역할의 균형이 여러분과 잡혀져서 우리 하늘 날아갈 때까지 추락하지 않냐고 잘 날아가는 하늘나라의 기러기들이 하늘나라의 독수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종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 같은 그러한 긴밀한 교제를 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선지자 하나가 아니라 선지자들, 그래서 한 어떤 영성가가 완전히 추정하거나 아니면은 그것 자기 모든 뜻대로 자기의 영성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이 서로 분별하며 견제하며 그렇게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선지자들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선지자들은 기도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사무엘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중보기도 눈물로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사들입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연구하고 말씀에 청렴하여 걸어다니는 성경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선포하여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튼튼하고 그래서 우리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군대가 될 수 있는 하늘의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이 흥황하게 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나온 그런 안디옥교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이공 한인연합교회여 말씀의 사역자들이 교사들이 충만할지어다. 어느 정도로 교사가 막강하냐. 사도바울 같은 교사가 자기의 개인 편지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할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영적 권위가 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는 완전히 형격하게 달랐던 차이점은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모든 장벽을 헐어버리는 교회가 돼서 모든 장벽을 헐어버리고 또 그 벽들을 깨서 다리를 만들고 다리가 찢고 오라 그래요. 다리를 만들고 서로 교통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역하는 그런 협동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모든 장벽을 헐어버렸다. 뭐 여러 가지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두세 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장벽을 헐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빈부의 극심한 격차를 여러분 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부자가 있습니다. 바나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사울은 어느 정도로 부자냐면 다수에서 태어났지만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문화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부자 누나가 그에게 유학비를 대서 예루살렘에서 공부하는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울이었습니다. 마나인은 왕족이에요. 헤롯의 젖동생, 예, 왕자입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오는 거대한 부를 누리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게르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루교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벽을 깨고 연합돼서 하나가 되고 리더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벽을 깬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차별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사이공 하는 연합교회가 거대한 부를 축적하며 비즈니스에 성공했던, 아니면은 진짜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이공 교회의 리더가 되어 이 교회를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새부터 우리 한국 교회는 부자들이 리더십을 갖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박대를 받으며 심지어 소문이 들리는데 이제는 가난하면 교회도 못 가겠더라, 진짜 너무너무 박대받고 냉대받고 냉소받아서 더 이상 가난해서 나가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간다는, 또 어느 교회 큰 교회는 장로되기 위해서 몇천만 원을 내야 된다는 이런 엄청난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오늘 사이공연합교회는 어쩌든지 간에 여러분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그 장벽을 무너뜨려 주 안에서 빈부의 격차를 무너뜨려 하나가 되고 여러분 큰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를 끌어안고 형제여, 또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 비즈니스맨을 예수 안에서 하늘 편하게 안을 수 있는 그들을 말씀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LA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팔로스 버디스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팔로스 버디스는 베벌리 힐보다 더 부유한 곳입니다. 1985년에 우리 교인들의 평균 집이 500만 불 내지 600만 불이었습니다. 거기에 우리 장로님은 집이 1500만 불인데 방이 19개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1층인데 들어가 보니까 4층이에요. 이 리모컨 컨트롤로 딱 하면 태평양을 향해서 거대한 우리 창문이 열리고 자기 집에 우리 테니스장과 골프장이 쫙 이렇게 보이고 파도가 철썩 치면서 안방까지 들어올 것 같은 그런,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전복을 이렇게 따서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전복 먹을 줄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씨를 말립니다. 전복에 씨를 말리고 고사리 씨를 말리고 우리 한민족은 미국의 헌법까지도 다 바뀌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 때문에 전복 따지 못하게 조개는 뭐 29cm 그렇게, 왜냐면 한민족이 가는 곳마다 씨를 말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복도 딱 그렇게 막 어머머 교회 파킹랏에 벤츠는 다 벤츠가 즐비하고 캐럴렉 뭐 BMW 그 다음에 대학생들의 포르쉐, 여러분 포르쉐가 그때도 10만 불이 넘었어요. 람보기니 포르쉐 이렇게 타고나는데 하루는 교회 장로님들과 운영위원회 18명이 우리 모여서 저에게 결정사항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부자 동네인데 여기 유대인들과 우리 몇몇 성공한 한국인들만 나오는, 얼마나 거기는 반도예요. 그래서 산동네면서 그 다음에 이 바다예요. 그래서 온도가 섭씨로 10도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이 있는 집이 많이 없어요.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 안 켜요. 굉장히 춥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 미국 이민사회에서. 그런데 목사님 우리가 이 부자 동네인데 요 밑에 토렌스 70만 불 100만 불짜리 집 그것까지 우리가 감안하겠지만 저 LA에서 핀토를 타고 오는 저 가난한 집사들 교회 좀 못 나오게 좀 해주세요. 핀토는 여러분 자동차가 그때 500불 500불이면 되는데 핀토의 참 중요 핀토의 말을 하자면 핀토는 차가 이 탱크 가는 따는 소리가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다가 차가 폭발해 버려. 그러니까 목사님 저 차 폭발하면 내 벤즈 상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것들이 교회 여러분 천한 가난한 것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목사님 우리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행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면서 장로님 우리 교회가 만일 교인들을 선택한다면 우리 교회는 클럽입니다. 골프 클럽, 비즈니스 클럽. 이 클럽이라는 것은 교회와는 달리 멤버십을 선택해서 어떤 사람은 빼고 어떤 사람은 대하기 때문에 이 우리 교회가 가난한 사람을 내쫓고 가난한 사람이 오지 못하게 하면 우리 교회는 클럽으로 전락하고 성령님은 교회에서 떠나고 촛대는 옮겨지고 우리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그런 인간의 모임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교회로서는 이제 본질을 잃고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러니 만일 저분들을 내쫓으려면 나를 잘라주십시오. 나부터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안 잘렸어요. 자르진 않아도 안 더 그냥 또 운영해서 또 하고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게 됐다가 끝까지 제가 버티고 한 영혼이라도 그때 과타멜라에서 또 우리 멕시코에서 뒤에서 기관단총을 난사하는데 미국으로 도망온 불법 체류자 집사님 부부가 저 있었습니다. 그분이 불법 체류자인데 돈이 없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데 UCLA에 가서 병원에 가서 그 아기를 낳게 하고 그리고 이 불법 체류자지만 전액 만불이 넘는 돈을 다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또 그 집을 신방하고 그들을 섬기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집사님 절대 우리 교회에선 상처 입으면 안 되겠다 말씀을 하며 신방을 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 다 거대한 거부들이 있는데 절대 기죽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거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운영위원회 당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을 쌍손 들고 환영하니까 기쁘게 들어오시라고 해서 그 집사님이 상처가 다 치료받고 하나님 교회를 섬긴 경험이 내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사이공 한인교회 이 교회가 빈부의 장벽이 예수 안에서 무너지게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은 벽돌로 벽을 쌓을 수 있고 같은 벽돌로 다리를 지을 수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돌이켜 주 앞에 말씀을 듣고 다리를 교갈로와 어떤 이념의 차이건 지역의 차이건 아니면 빈부의 차이건 간에 어떤 벽을 다 장애를 무너뜨리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우리 교회에 머물면 사랑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모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역 장벽 인종적인 장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레위지파 유대인이에요. 사울은 유대계의 로마 사람입니다. 마나엔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두메인이에요. 이 사람은 왕자예요. 헤롯의 젖동생. 이 사람의 엄마가 헤롯의 젖을 물려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인 특별히 이두메인이네요. 여러분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은 완전히 극과 극의 원수입니다. 한국이면 일본입니다. 베트남이면 프랑스예요. 이 적들이 그러나 원수의 족속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원수의 모든 미움과 분열이 다 십자가에 쪼개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끌어나가는 놀라운 안디옥 교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교회 우리 사이공 교회가 모든 종족의 장벽을 여러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이 니게라는 이디오피아 그런 흑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미국의 우리 시민운동을 하여 우리 타락한 미국인들을 회개시킨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대통령으로 추대받았으나 정치가는 절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라를 변화시켰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일날 11시를 제일 괴로워하시고 제일 싫어하시고 제일 증오하신다. 왜냐? 주일날 11시에 백인들은 백인교회, 흑인들은 흑인교회, 한국 사람은 한국교회, 일본 사람은 일본교회. 그래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날, 시간. 그게 주일날 11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슈퍼마켓, 뭐 요새 말하면 월마트. 교회는 월마트보다도 더 질이 낮은 그런 단체다. 왜냐? 월마트는 상품을 구하기 위해서 곧 공동 장소에 어느 종족인지 백인, 흑인, 황인 다 와서 서로 이 물건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 물건보다도 이 마켓보다도 못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미 미국 교회를 떠나셨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종 장벽 그런 어떤 지역 장벽을 우리가 쪼개지 않으면 교회는 클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사이공연합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처음에 와서 우리 최금성 목사님 선교지에 가셔서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8일 동안 얼마나 이 교회를 위해서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단에 엎드리게 나면 이게 눈물이 나는데 처음에는 그냥 눈물이 나다가 피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얼마나 이 재단에서 희생을 하며 여기까지 오셨는가. 여러분들의 아픔이 이렇게 전달해서 막 눈물로 8일 동안 이렇게 계속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이제 9일째부터 또 이제 용기를 내서 또 말씀으로 섬기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윈츠풍 교회, 베트남 교회와 우리 연합 예배도 종종 우리 들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선교 연합 전략을 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사이공 한인 연합교회에서 베트남어 예배도 신설을 해서 우리 베트남 분들 다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집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메이드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기사들,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사들을 모시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우리 한인 말씀 주회종, 우리 이 강대상에서는 말씀 주회종의 말씀을 은혜를 받기 원해서 베트남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동시통역으로, 이렇게 이어폰으로 동시통역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베트남 분들과 결혼한 분들이 있으면 부부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한국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베트남에서만 가능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사이공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이공 한인연합교회에서 각종 인종의 아니면 어떤 장벽도 예수 이름으로 다 허물어 질지어다. 귀천의 장벽도 무너지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박사학위 받은 사람과 그 다음에 공부를 기회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 어떤 공부를 받지 못한 분들일지라도 서로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이 유무식의 장벽이 무너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 안디옥교회는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섬기는 게 교회의 우선권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를 섬겨, 이 교회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벤트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이 우선권이 목적으로 딱 잡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도 좋고 우리 이벤트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 축제도 우리가 좋지만, 우리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 영혼에 완전히 여러분 잘 박힌 목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이공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주를 섬기는데 우선권을 항상 정립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선거부에서 일해도 주를 위해서, 내가 구제부에서 일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아동부에서 청년부에서 일해도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 그래서 주를 섬긴 같이 이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사람을 섬기는 그 목적도 주를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헬라어로는 레이투르게오, 리투르게로는 리터지라는 우리 영어의 원어로서 예배드리다. 이 교회가 예배에 초점을 바치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어쩌든 예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합격한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에 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지체이기 때문에 어떤 지체도 다 기능이 있이 열심히 피를 받아 공기를 공급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딱 두 가지 사역자입니다. 네, 베드로형 사역자. 베드로형 사역자는 신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신학교를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자기가 일한 대로 사례비를 받아서 풀타임을 일하는 그런 베드로형 사역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신학교를 나온 적이 없어요. 요새로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그분은 일도 하루에 8시간 노동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벌어서 하는 자비랑으로 사역을 한 바울형 선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어떤 우리 성도들이 앉아 계셔도 다 어느 분은 베드로형, 어느 분은 바울형, 그 이 유형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와서 주일날 이렇게 이 성도 의자를 뜨뜻하게 하는 벤치 워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 주를 섬기는 것이 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지어다. 네 번째로는, 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도 근한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사이공 교회 제가 첫날부터 기도 와서 느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사이공 교회 교인 하나하나가 보석같이 얼마나 한 분 한 분이 퀄리티가 좋고 한 분 한 분이 성품이 좋고 다 좋은데, 이 보석이 아직 꿰어지지 않은 그런 서말의 그런 보석같이,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깨어지고 기도로 깨어지고 그 다음에 비전으로 쫙 예수께서 잡아당기면 우리 베트남의 운명을 변화시킬 만한 위력적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처럼 우리 사이공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한번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여러분과 제 속의 역사는 더러운 그러한 죄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기도해야 음란의 영 호색의 영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여러분 이 사단적인 것이 기도해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인관계의 역사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여러분 이단과 이렇게 인간 대인관계를 쪼개는 이런 분열의 더러운 영들은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니 우리 이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기도가 충만하여 여러분과 제가 성전에 버스에서 집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성령의 생수강이 콸콸콸콸콸콸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성전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들어올 때부터 눈물바가지가 쏟아지는 교회가 될지어다. 병자가 다 낫게 될지어다. 악한 것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충만할지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어떤 마른 뼈더라도 여기서 소생함을 받아 강한 그런 해병대 군대가 되는 그런 귀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기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금식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끼, 일주일에 한 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두 끼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은 세 끼도 좋습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올렸듯이 루안다의 그 교회 우리 그 축구장에서도 집회를 했지만 거의 2만 5천 명 되는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에 루안다부 한 100명 되는 루안다부 또 우리 백인 부목사님이 계셔서 백인부 또 우리 한인부 또 미국 흑인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단민족으로 우리가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단임 목사님 젊은 딸이 30대 후반 단임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1년에 한번 추수감사절 때 부흥회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의 노종이 70이 넘은 노종이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하기 전에 와서 우리 재단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새벽 5시에 엎드려 금식하고 오후 5시까지 12시간 간절히 요번 부흥회를 통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하늘빛 기도한 한 달을 금식합니다. 집에 가셔서 식사 저녁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5시에 새벽에 엎드려 성전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부흥회 동안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브룬디의 영부인도 와서 간증을 하게 돼서 교회가 소문이 나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더 제가 놀라웠던 것은 그 노종이 부흥회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단이 마귀가 이렇게 새가 씨 쪼아먹듯이 쪼아먹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한 달 동안 또 금식을 또 합니다. 5시에 나와서 새벽에 또 5시까지 기도. 그 금식하는 기도, 그 금식 기도하는 그 교회, 그 교회에서 벨기에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교회가 벌써 6천 명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엄청난 원자력적인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다이나믹한 파워가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이공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권세가 임할 최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이 나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36장 37절에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내가 너에게 새 능력을 주어 이제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만들 거라는 36장과 37장의 놀라운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께서 36장 3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했을지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말했을지라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취할 수 있는 위력적인 우리 사이공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성령님이 선교 사령관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성령의 불 찬양, 얼마나 성령의 불이 뜨겁게 떨어지는 체험을 제가 했습니다. 성령의 불교회, 오늘 보니까 내가 불러 일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했는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선교사를 선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선교사 선택도 선교 전책위원회에서 하지 아니하고 교단에서 하지 않고 선교부에서 하지 않고 성령님이 선교사를 선택합니다. 내가 시키는 일, 이 선교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성령이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송자, 이들이 성령의 파송을 받아 1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어떤 정책이나 단체나 아니면 선교부가 아니라 성령이 선교사령관이 되어 성령이 운행하는, 성령이 우리 이 파송하는 놀라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갔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힘있게 돼서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일루리곤, 로마, 어떤 학자 예면 스페인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제국 전체의 성령의 불을 확 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공 뜻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 찾아보니까 제가 틀릴지도 몰라요. 근데 사이는 장작나무, 땔감에 불타는 나무라는 뜻이라 그래요. 공은 커튼, 목화 나무라 그래요. 자관 둘을 합치면 성냥개비인데 요만한 성냥개비가 아니라 우리의 이 큰 성냥개비로서 불을 붙이는 그러한 이 장작불, 땔감불, 불 붙는 불, 모세가 나는 불타는 떨기, 뭐 그런 뜻을 사이공이 갖고 있다고 하는데 저 틀리면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내가 찾아본 거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성가대 참양도 그렇고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성령의 불의 교회가 되시길 제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부흥회는 아니지만 마지막 때인데 우리 아멘으로 받으세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치하다. 성령의 불이 말치하다. 성령의 불이 말치하다.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역사는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키는 위력적인 우리 놀라운 그러한 여러분 사이공 한인연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간증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나 강력하게 저지하여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형제로 함께 앉게 된 그 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담임을 하면서 청년부들을 특별히 25명 내지 30명 된 청년부들을 모시고 플로어에서 우리 기숙사에서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기숙사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는데 2층에 이제 식사를 다 스시를 대접하고 식사를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께서 우리 중에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다 보내고 스티브라는 청년하고 저보다 나이가 두세 살 적은데 스티브라는 청년하고 이 청년하고 아주 충만하고 둘을 남게 했습니다. 남게 해서 이 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부담을 갖게 돼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도 자네를 위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이름은 스티브입니다. 내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기도를 받게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청년이 내가 기도를 짧게 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저는 응답을 받기를 두 시간을 기도를 해주라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응답받은 거는 뭐 성령님의 그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형제가 이 청년이 오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자살을 할 거라는 그러한 이 마음의 강력한 부담도 받게 되지. 이건 살려내야 되는 그러한 이 생사의 그런 문제가 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세상에 얼마나 마음이 강박한지 벽을 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막 기도하는데 한 3분 정도 기도하니까 확 저를 밀쳐요. 그러면서 눈을 딱 뜨더니 왜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형제 오늘 밤에 스케줄이 있냐 그랬더니 나 스케줄 없다고. 그러니까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영어로 nothing to lose. 믿져봤자 본자니까 나한테 두 시간만 달라고. 내가 두 시간만 나한테 좀 주시면 당신 인생에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두 시간만. 그럼 뭐 당신에게 두 시간이 뭐 크게 큰 그런 뭐 큰 그러냐 이 중요한 거냐고. 그러니까 한참 쳐다보더니 그 두 시간 기도해보래.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보래. 근데 내가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이 청년이 눈이 초점이 없어요. 분명히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데 근데 어디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항상 풀려 있어요. 왜 그런지를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하는데 막 힘이 너무너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기도 뭐 기도에 대해서 기대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그러나 기도해보라. 당연히 하려면 해보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로 이 하나님이 청년을 살려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30분 정도 되니까 제가 시계를 보면서 2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계를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30분 정도 되니까 흑 하더니 눈물을 툭 뚫어요. 눈물이 내 손등에 떨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이야 제가 막 열이 붙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1시간 정도 되니까 이 청년이 이 조금씩 울다가 sobbing burst into tears. 예. 아! 나는 사람이 그렇게 짐승 소리를 내며 크게 짐승 소리 같은 그런 비명을 지르며 우는 거 처음 봤어요. 막. 그러니까 우리 제 밑에 바로 밑에는 우리 백인 여학생이 혼자 우리 기숙사 하고 있는데 위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그렇게 하고 이 눈물만 나오면 되는데 콧물까지 노란 콧물까지 그렇게 나오니까 막 버무려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밑에 이 백인 학생이 그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기다란 빗자루로 저 이제 영어 이름은 모세스거든요. 야 모세스 이 목사 좀 조용히 해. 막 그저 천적을 막 천적이 낮으니까요. 막 궁극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형제를 천하보다 귀한 형제를 살려내기 때문에 고만 좀 기다려. 난 이 사람 지금 살려내니까 한 시간만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나가면 이제 은혜가 떨어질까 봐. 막 하면 그럼 한 시간을 막 했어요. 한 시간 눈물로 한 시간을 두 시간을 다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네. 두 시간 정도 끝났는데 여러분 끝 기도가 끝날 때쯤 되니까 숨을 계세요. 숨을 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눈이 초점이 탁 잡혀졌어요. 청년은 눈이 총명해졌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 성령이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역사하시고 그래 이제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가라고. 그리고 오늘 밤에 제가 이 자살할 것 같은 그런 그게 있었는데 오늘 밤에 딴 데 가지 말고 집에 가라고. 그렇게 하고 그 영장 갔어요. 그리고 이따가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애틀에 우리 1년 반 정도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 앞에서 그때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 밤과 이 시애틀 왔다 갔다 다 앞에서 한 3년쯤 되는 즈음에 우리 그 청년이 저를 불러서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의 플러 기숙사에서 그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눈물로 큰 소리로 울면서 눈물 콧물 다 짠 거 그거 왜 그랬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알고 싶다마다요. 너무너무 알고 싶지만 내가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했다고. 목사님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이 청년이 변화된 그냥 역사를 간증하는데 목사님 저는 6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따라서 텍사스에 왔는데 그만 아버지가 경제가 좀 약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방치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동네가 흑인 동네였는데 키가 막 큰 흑인이 나를 때리고 넘어뜨리고 심지어 계단에서 2층에서 굴러떨어질 때도 있어서 매주마다 아버지 엄마가 나를 교회를 데려가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나에게도 임하게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 나한테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만나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는데 그날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한 30분도 아니고 한 시간 이후부터 되는데 그 형제 말대로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 형제 말대로 하늘문이 쫙 열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20년 동안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이 성령으로 자기 몸속에 막 들어오는데 막 놀랍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오시는데 막 너무너무 환희의 기쁨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데 그 형제의 표현으로 목사님이 손가락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꽉 그리고 자기 속에 뭔가 시커먼 게 확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날 권총을 두 자루 갖고 있었습니다. 그날 청년부에들 내 친구 스티브와 함께 당신의 부인에게 식사 대접을 딱 받고 나는 친구를 집으로 보내고 산에 올라가서 머리에 총알을 박으려고 난 작정한 인생을 나는 쓰레기같이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6살 때 와서 그렇게 무섭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안 만나주시고 그리고 학교는 가도 재미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런 후에 목사님 내가 6학년 때부터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약이 비쌉니다. 요만한 정제된 마약이 100불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깡패 조직단에 들어가고 내가 이제 권총으로 사람을 협박하여 이 마약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마약 딜러, 마약 상인이 돼서 막을 팔면서 차도 사고 그렇게 하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셀 수도 없는 수십 명의 여자들을 내가 성폭행하고 반쯤 죽여놓고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더러운 짓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나를 쓰레기라 그러고 내가 지나가면 딸내미 어떻게 할까 봐 딸내미 숨기고 그렇게 그리고 내가 굉장히 잔인하고 총도 갖고 다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 장교 출신입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교회를 다니는데도 엄마를 막 패고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마약을 딱 빨고 getting high 딱 빨고 정신이 완전히 혼명 가운데 야구방망이를 딱 두고 아버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그날 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살았어요. 직접 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도 미수가 되고 그리고 감옥 들락날락 그러고 내가 대학을 들어갔지만 7년 동안 졸업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뭐 성적도 뭐 완전히 밑바닥을 구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쓰레기고 진짜 나 같은 쓰레기하고는 상종도 못하게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친구 삼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주의를 주는 그러한 난 인간 말종의 쓰레기였는데 그날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사모했던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목사님에게 나가면서 말은 안 했지만 내가 갖고 있었던 권총 두 자루를 갖다가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깡패 짓을 그만하고 더러운 짓을 그만하고 내가 깨끗하게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애틀에 갔다 오니까 교사 선생님이 12명이었는데 이 청년이 그들을 말씀 양육을 해서 교사만 70명을 만들어 놓게 됐습니다. 또 기적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 여러분 마약을 하면 뉴런 세포가 깨집니다. 30세, 35 어릴 때부터 하면 35세 못 넘기고 죽어요. 예, 사람이 눈이 초점도 없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자들은 수치심도 없어요. 마약하는 애들은 내가 설교하는데 막 치마를 막 들고 그래요. 상상을 초월한 마약이라는 게 여러분 말 그대로 마귀의 약입니다. 예. 네, 이 갈라진 뉴런 세포 완전히 바보가 된 머리 주님이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열심히 우리 아버지 전도해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어머니 전도해서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시고 형님 전도해서 형님도 장로님이 되시고 네 이렇게 역사가 있었는데 여러분 정식으로 미국의 의사가 됐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어요. 그렇죠? 정식으로 의사가 됐습니다. 7년 정식으로. 그러더니 하루는 나한테 말합니다. 의과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의사로서 일주일에 4일 정도만 일하면 만불 정도 버는데 3일은 4일만이라고 했습니다. 왜 4일만이냐 그랬더니 3일은 캠퍼스나 아니면은 LA의 그 마약 비참한 그냥 마약하는 그런 청년들 다니면서 깡패단들 다니면서 전도해서 내가 지금 UCLA와 USC 두 곳의 캠퍼스 교회를 두 개를 세우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 10개를 세우는 게 제 목표인데 기대해 주십시오. 완전히 변화됐어. 천사가 돼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 평신도 신학교를 갈라서 신학교 못 가겠어요. 의사로 계속 하라고. 그래서 그가 평신도로서 사역자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를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어떤 존재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이공 한인연합교회가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 성령의 이 교회 총사령관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을 섬기면서 축복을 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200만 명 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천배라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천배라 번성시키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그 예언이 아니고 축복이었는데 모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200만 명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23억 되었고, 그러니까 1000배가 아니라 1150배로 번성했고, 더 나아가서 하루에 17만 명씩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 번성하는 놀라운 역사, 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마지막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이공 한인연합교회 하나님의 남녀 성도들이여,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천배나 더 있게 되시기를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거친 인생의 바다에서 괴로이 노젓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 고통 아십니다. 누구도 빠질 것 없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다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눈물이 저에게도 이렇게 조금 감지가 돼서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눈물을 다 머금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너희가 괴롭게 바다에서 노젓기는 것을 내가 보고 주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오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배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볼지어다 every day, 날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너희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수고가 많았느냐 하는 주님의 위로 소리를 우리가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에 우리 피차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배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위로가 천배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천배가 될지어다, 여러분의 사업의 능력이 하나님의 천배의 능력이 말지어다, 여러분의 권세가 천배나 이 말지어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천배나 이 말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식이나 언어의 습득 능력이 천배라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회공 연합 한인 연합교회여, 큰 민족이 될지어다, 이름이 예수 안에서 창대케 될지어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베트남의 족속들이, 크메르 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구원과 복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걸어오기에 너무나도 힘들고 포기하고 쓰러지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일곱 번 넘어져도 주님이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여덟 번 일어나게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회공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의 고생하는 것 다 안다, 괴로이 노조는 것을 다 안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크고 작은 사이즈는 다르지만 또 컬러는 다르지만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크고 작은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교회를 지키고 성전을 지켜 오늘 이 이브의 예배에 앉아있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는 많이 못 들을지 몰라도 탄식 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주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주께 드리리.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때와 시를 따라 돕는 은혜로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마음의 소망을 담아 아버지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형통의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하심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복이 저희를 통하여서 이 땅 구석구석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이 있는 곳마다, 야곱이 요셉이 손대는 곳마다 형통함의 복이 넘쳐났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번성하고 풍요로워지는 은혜가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마음의 정성과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저희에게는 더욱 넘치는 은혜가 되기만을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 달 동안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방성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셔서 인사하실 때 우리 감사하다는 환영의 축복에 박수를 한번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방성 목사님 마지막 성경 공부가 오늘 2시 반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예, 우리 간식과 차량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많이 참석하셔서 공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집에 가지 마시고 또 잠깐 남으셔서 재직회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시에 수세식이 있습니다. 우리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29일 토요일 5시에 교육관 5층에 있어 있습니다. 이번에 학습 세례 입교 받으시는 모든 분들은 기억하셨다가 일찍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문답식은 5시에 있고 시험은 2시에 있습니다. 시험을 치셔야 문답식을 할 수 있으니까 2시까지 다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사감찬이 오늘 1시 30분에 교육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 시간 준비하고 또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격려의 시간과 함께 기쁨의 시간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권사 원래가 우리 사감찬 준비하면서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